다윗은 암몬의 나하스가 죽자 그의 후계자 하눈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는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여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를 정탐하러 정복하려고 하여서 온 것으로 간주하여서 사절단을 모욕하게 됩니다. 수염을 깎고 또 우복을 잘라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또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고 또 수모를 겪게 한 자신들의 행위가 다윗에게 미움을 받게 하게 되고 또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자 이 암몬 자손들은 아람 용병들을 고용하여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입은 그 은혜를 은혜로서 보답하고자 한 것인데 은혜를 악으로 되돌려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눈이 이 다윗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양국이 서로 돈독한 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오히려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암몬이 다윗의 조문 사절을 정탐꾼으로 오해한 것도 나름 일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당시에 한창 정복 전쟁 중이었고 또 이제 주변의 나라는 다 평정하고 오직 이 암몬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계를 하였을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의 호의를 원수로 갚은 것은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조금만 더 주의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타 나라들은 다 정복하였지만 그들만 남겨둔 것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 이 나하스와의 친분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모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사려깊지 않게 처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그 나라를 파국으로, 멸망으로 몰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이 암몬이 다윗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망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면 그 은혜는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에 대한 그들의 거절, 또 그들의 거부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부터 좀 이어서 보면 어제 말씀의 6절과 7절에 보면 암만 자손의 이왕 하눈이 자기가 다윗에게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믿게 한 줄로 깨닫고 은 1,000달란트로 아람 용병을 고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사절단을 욕보인 이 하눈은 자신이 다윗에게 한 짓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원어로 보면 나쁜 냄새가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아주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다윗의 분노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이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에 마땅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리하지 않고 용병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쳐서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려는 그들의 사악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또 자신의 잘못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하는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날 악인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죄에 사로잡혔을 때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신의 죄악의 책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자, 자기 아내 하와에게도 돌렸고, 하와는 다시 그 죄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가리려고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또그 계획이 실패하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숨긴다고 해서 우리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그냥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과 회개 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하여진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요압과 아비세이 형제가 이스라엘 군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서 이끄는 것에 대해서 승리로 거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호의에 대한 거부와 거절,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결과는 전쟁의 패배로 이어져서 그들은 모두 도망하여서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걷어차버리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고 또 나중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다시는 그들과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자신들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었다고 합니다. 이 암몬 자손도 그렇지만 또 아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며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대의 군대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아람 에살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이 다윗의 군대에서 패하게 되자 자신에게 지원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전체가 다 와서 싸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에게 또 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울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는 암몬을 위해서 고용된 군이었는데 치열한 싸움으로 해서 많은 희생을 얻게 되고 그들이 도망하게 되자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돈을 목적으로 이 암몬에 고용된 이 아람 군대와 이 이스라엘의 싸움은 아주 민족의 살을 번 어떤 한판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다윗의 군대는 이 근동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우리의 말씀 보듯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승리를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아람 족속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또 고집에만 얽매여서 스스로 그들로 하여금 파멸로 이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 이처럼 헛된 고집과 자존심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또 멸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고집과 헛된 고집과 자존심으로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자초하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 우리와 열심과 또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지식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집과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오히려 우리가 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뜻, 내 경험에 의지하여서 계속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가 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시 주의하면서 볼 때에 정말 설령 전부터 우리가 품고 있었던 내 마음의 소원, 내 계획이라 할지라도 결정된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이것에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화와 또 재난을 피하는 지혜로운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축복과 또 승리로 이끄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는 것, 돌이키는 것.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더큰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은 용병을 사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요압과 이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아니었으며,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 비하여 그 수요도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전 가운데 아람과 암몬 역들이 연합군을 보내자 이스라엘 출근할 때 소수의 정예 부대만 뽑고 뽑아서 그들의 침공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적 열세에 있을 때 요압과 아비새가 그 연합군이 다 둘러쌌을 때 이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군대가 성문을 지키고 있었고, 또 뒤에는 아람의 군대가 그들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용감한 용사를 할지라도 두려움과 공포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로 모든 것들이 둘러싸였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런 상황 가운데 침착함을 잃지 않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8절에 보세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지금 앞뒤로 다 막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0절에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앞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그러니까 앞뒤로 막혀져 있는 그진 가운데 아비새와 이요압이 각각의 진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요압은 동생 아비새를 격려하면서 각각 아람과 암몬군을 상대로 싸우되, 한편이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 돕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과 아비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도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이스라엘군은 그리 많지 않은 병력으로 아람과 또 암몬 이 연합군들을 격파할 수 있게 됩니다. 승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요압과 아비새는 함께 협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그들은 우선 전쟁의 분명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13절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항복을 하거나 도망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열세에 있었지만 우리가 백성들과 우리 성읍들을 위하여서 힘을 낼때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들을 믿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뢰로 인하여서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이 전쟁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격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싸우는 우리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때로는 위기에 처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서로 서로를 격려하며 도우며 섬기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 내가 너를 도울게. 많이 어렵고 힘들지 힘을 내, 내가 너를 도울게.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가보자. 같이 이 길을 가운데 계속 가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거야. 여러분, 이 격려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격려하고 또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들에 대한 신뢰 가운데 격려하며 서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궁녀들을 돕고 또 글레벤드와 그 외에 나와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함께 힘쓰는 자들, 함께 격려하고 도우고 섬기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또 두려움과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게 어떨까요? 힘을 내. 내가 너를 도울게.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힘을 내. 내가 너를 도울게.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숨기고 또 덮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며 그때에 격려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